이 땅에 무서운 핵참화를 몰아오는 박근혜 폐당의 사드배비 강행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다마. 최근 우리의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에 혼비백산한 박근혜 폐당이 그것을 구실로 삼고 어떻게 해서든 사드의 남자선 배비를 강행하려고 발광하고 있다. 박근혜 욕도는 국가 비상사태 수준의 극히 엄중한 상황이니 북 정권을 끝장낼 각오를 해야 한다느냐며 때를 만난 듯이 안보위기와 반공화국 적대감을 악랄하게 고취하는 한편 강력 대응 태세를 떠들면서 이 기회에 남조선 각계층의 사드 배비 반대 기운을 눌러버리고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다. 욕돈 의원은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와 국무회의, 여야 3당 대표들과의 회담 등을 연이어 벌려놓고 사드 배치는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다. 더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개고품을 물고 과대는가 하면 사드 배비를 반대하는 야당들과 각계층을 불을 쓴 세력, 사회 불안 조성 세력으로 몰아 탄압할 도끼도 꼬리낌 없이 드러내고 있다. 지어 보수 패거리들 속에서는 북의 핵시험으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미군 기지에 배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주고 사와야 한다. 한 개 포대가 아니라 추가로 더 들여와야 한다는 망발까지 마구 튀어나오고 있다. 이것은 박근혜 폐당의 매국배적적인 반공화국 대결 광기가 얼마나 무모한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급속한 핵무력 고도화의 기술 처풍한 박근혜 년의 부질없는 택기에 불과하다. 남조선에 사드를 끌어들인다고 하여 파멸의 정착점에 다다른 미국의 운명과 그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있는 박근혜 폐당의 신세에서 달라질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더구나 미국의 사드 따위로 소형화, 정밀화, 다정화된 우리의 핵공격 수단들을 막아보겠다는 것은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짓이다. 박근혜 폐당이 하늘비처럼 믿고 있는 미국도 그에 대하여 자인하고 있다. 설사 사드가 배비된다고 하여도 사용권은 철저히 미국이 쥐고 하수인인 괴뢰들은 그 운영비를 섬겨바치는 등 뒤치다꾸리만 해야 할 판이다. 문제는 박근혜와 그 폐당이 한사코 끌어들이려는 사드라는 괴물 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이 무서운 핵참화를 들쓰게 된다는 데 있다. 사드가 배비되면 남조선은 오히려 그것이 표적이 되어 여기저기에서 핵공격 세례를 받게 되어 있다. 사드의 남조선 배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주변국들은 이미 그에 대해 괴뢰들에게 명백히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북핵위협이라는 기만적인 술수로 미국의 침략적인 사드를 기어코 끌어들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폐당은 성주군과 김천시 주민들 속에 의견 상의와 갈등을 조장하여 그들의 사드 배치 반대 기운을 가라앉혀보려고 온갖 교묘한 방법에 다 매달리는가 하면 안보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야당들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대여 공세를 강하게 들이댈 수 없게 압을 가하고 있으며 사드 배비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어금을 박아 보수 정권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핵탄두 폭발 시험을 걸고 사드 배비를 강행하여 남조선 내부의 반공화국 대결 의식을 고취하고 보수 세력을 집결시켜 극도에 이른 통치 위기를 모면하며 주변 나라들을 대북 압박 공조에 끌어들이려는 음흉한 속심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것은 더 논의할 여지도 없다. 더러운 잔영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면 민족을 열강들의 핵대결 마당에 제물로 들이미는 것도 서슴지 않는 천하역적의 무리가 바로 박근혜 폐당이다. 지금 박근혜 역도녀는 우리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인 핵탄두 폭발 시험을 악랄하게 걸고 들면서 한편으로는 평양 초토하니 전쟁 기휴부 재건이 하고 악총을 돋고 두드러대면서 본비를 잃고 날뛰고 있다. 그야말로 하룻강아지 봄 무서운 줄 모른다는 격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패당은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가 어떤 경지에 이르렀으며 사태가 얼마나 험악하게 번져지겠는가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천하무도한 정치군사적 도발로 초래될 것은 최종적 파멸로 이어질 무자비한 핵세력뿐이라는 우리의 경고를 역적 회당은 새겨듣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시금 명백히 하건대 사드의 배비는 미국의 남자선 강점과 지배를 연구하는 현대판 을사어적 행위이고 남자선 땅을 대국들의 각축전장으로 처참한 핵표지대로 만드는 용납못할 반일륜적 범죄 행위이며 집안의 성냥이를 끌어들여 동족을 해치려는 어리석고 비열하기 그지없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이다. 재반 사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사드 베비가 가져다 줄 것은 민족적 대재앙뿐이다. 남조선 인민들이 참혹한 핵재난을 면하려면 추악한 친미 4대 매국노이며 특등 재앙거리인 박근혜의 교활한 술수에 넘어가지 말고 사드 베비 강행에 미쳐 돌아가는 역동년을 지체 없이 쓸어버려야 한다. 온 겨울에는 이 땅에 무서운 핵참화를 몰아오는 박근혜 패당의 사드 베비 강행 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주체 105, 2016년 9월 15일 평양.